너를 미워하란 그 말만 자꾸 몇 번이나 되풀이하는 너. 그래 넌 나빠, 넌 너무 더 나빠. 이러지만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잖아. 네 말대로, 나 네 말대로 짧은 몇 마디 끝나버렸어.